있을 게 스트레스가 okay, got it. 다 있을 때 너만 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져 모든 고민 모든 걱정들이 싹 없어져 내 채울렀다 바람 새롭다 밥 먹지 말고 와 전부 내가 해줄게 So let's go for a drive Oh yeah girl 내 몸에 힘들어 내 맘도 힘들어 나 이걸 지려할 수 있는 걸너 하나 본 only you 데리러 갈게 걸 전할 때좀 언제나 내가 누굴 필요했을 때 You always there for sure 내가 재지면 너는 나의 Beyonce Together we can run the world 어떤 차로 pick up 갈까 I'd take the phone 내 옆에는 네 자리 전세길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It's all for me and you I'ma keep on it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okay 가득 차 있을 때 너만 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져 모든 고민 모든 걱정들이 싹 없어져 내 채울렀다 바람 새롭다 밥 먹지 말고 와 전부 내가 해줄게 So let's go for a drive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 오늘 어디든지 떠나자 Me and you girl I show you the world 세계적인 커플 Victoria Beckham 나 알잖아 기대해도 돼 백이면 백 노력할게 girl No matter what I'll always be there You're Superman 꼭 지켜줄게 baby 길 잃을 일 없어 I'm your GPS girl 어디든 다 갈게 cause you are so special 다음 단계로 가자 on to the next level 걱정은 다 제껴 우리만의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okay 가득 차 있을 때 너는 너는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져 모든 고민 모든 걱정들이 싹 없어져 내 채울렀다 바람 새롭다 Let's go for a drive. Let's go for a drive, baby. In this foreign car, baby, all night long. Let's go for a drive. Let's go for a drive, baby. You're the only one that I want, my girl. I'm not a CEO, but got a lot of money, so let's make a video. 해변도로 누비고 싶어, baby. Are you gonna stay the night? Only you.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okay 가득 차 있을 때 너만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져 모든들이 싹 없어져 내 채울렀다 바람 새롭다 밥 먹지 말고 봐 전부 내가 해줄게 So let's go for a drive